5년 전 이곳은 우리에게 그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기억의 광장, 연대의 광장, 촛불 시민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곳에서 우리들은 진상규명을 놓치며 단식을 했고 삭발을 했고 물대포를 맞아가며 싸웠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이곳에서 저희의 손을 잡고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싸워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분명한 진상규명도 못했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곳 광화문 분향소를 정리하는 이 아침이 사실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은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이곳 광화문 촛불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임을 잘 알기에 오늘 이 안식을 받아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질하였습니다. 이질하였던 그들은 잊었겠지만 우리는 그날 그 아침을 1분 1초도 잊지 못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우리 아이들은 집을 나서며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도 국가가 승객 모두를 무사히 구해줄 거라 믿었지만 끝내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승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모든 이들은 스스로 탈출해야만 했고 무려 304명의 국민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도대체 왜 2014년 4월 16일 그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지난 5년간 목이 터져라 물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4년 뜨거웠던 여름, 우리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특조위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8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곳 광화문에 분향소를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 분향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들 못지않은 애정과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서명을 받고 홍보를 해주셨던 진실마중대 선생님들, 손가락이 부르도록 리본과 나눔 물품 만드신 놀이공 선생님들, 우리 가족 대신 상주를 자처해 주신 전민동 국민상주 선생님들, 국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해 주신 길거리 카페 선생님들, 굳은 일 마다않고 우리 유가족들을 항상 지켜주신 4.16 연대 회원 선생님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4.16 연대 대표님과 사무처의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모든 촛불 국민들,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아, 딸아, 이제 가자. 저 조그만 사진틀 안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아가들아, 엄마 아빠의 가슴에 안겨 이제 잠시만 집으로 가자. 이곳에서 밥을 굶고 머리를 자르고 눈물과 절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지켜보느라 고생 많았다. 집에 가서 예쁘게 단장하고 다시 오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그간 이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희를 마주하고 잊지 않겠다 다짐했다는 것 알고 있지?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는단다. 절대로 우리는 잊지 못한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들아. 그간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분들 모두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집에 가자.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은 잠시 이곳을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손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단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모셔졌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이곳 세월호 광장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4.16 연대와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모든 걸 만들어 왔습니다. 특조위도, 선조위도, 사참위도, 그리고 세월호 인양도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전국의 아이들과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 또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게 단장하고 다시 돌아올 그날도 오늘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5일 366일 365일 365일 338일 이렇게 1799일을 지내온 화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선거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있게 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 애로서 민족을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해국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 기회를 중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를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 국민 생활을 균등한 사양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을 안전하게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12일 제정되고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참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쌤이 또 수업을 시작하셔가지고요. 네. 열심히 거기, 또 수업을 들어요. 거기 수업 쫓아가는. 저 훌륭학생.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 난 너를. 집을 버렸어요. 괜찮아요. 집은 알아서 네. 갑니다. 참미공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고 지난주에 영화 한 편 봤어요.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 성경 속에 나오는 동네 이름인데요. 레바논에 있는 여자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좀 뭉클하고 난민과 가난에 대한 얘기였는데 12살 소년이 부모님을 고소를 해요. 왜 이렇게 책임지지도 않는데 자꾸 나를 낳아줬냐고.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이가 집을 나와서 또 다른 난민을 만나서 그 난민 또 다른 난민의 가족과 만나서 영화인데요. 생각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애들의 모습만 생각이 나고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들이 아니고 난민이고 실질적으로 대본도 크게 없이 그냥 상황 다큐식으로 이렇게 느낌은 다큐인데 다큐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상 스토리로 만든 건데요. 그분들도 지금 난민이었다가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 어디 정착해서 산다고 하더라고. 전 얘기부터 무겁게 만들었어. 참미공장. 아, 되게... 아, 나는 그런 영화를 못 보는 게 보고 나면 되게 다운되고 무겁고 맞아요. 그래서 실생활도 다운되고 무거운데 영화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먹방과 엔터테인먼트의 그 TV 속으로 자꾸 빨려들다 보니 그런 것만 보고 추구하게 돼서 괴롭지만 가버나움 추천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굳이 안 보셔도 괜찮아요. 분명히 추천하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끝물이라서 내가 너무 가벼워서 그래 상영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제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아이가 웃으면서 끝나거든요. 활짝 웃으면서 그 활짝 웃는 모습이 계속 머리에 남아 그래서 그래도 나도 웃고 나와요.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희망이 네. 있어야 네네. 또 나머지 그쵸. 삶을 살아가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희망의 빛이 있어야 그걸 따라서 그냥 그거 잡고라도 가는 것 같아요. 네. 홍주쌤 몫이 힘들어 보여. 맥주 몇 잔 마셨어? 맥주 몇 잔 마셨어? 빨리 얘기해봐. 두 잔인데 왜 그래? 눈이 풀렸구만. 아 참나. 저는 어저께 세월호 광장 가서 철거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다 보지는 못했고 왜냐면 어떤 기자가 와서 묻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서울시에서 왜 철거를 하는지는 섭섭하다. 이게 철거되고 바로 옆에 기억관? 기억관 예.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예. 그게 생기는데 올해 말까지 12월까지만 있는 거라는 거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더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계속 협의 중이래. 그러냐고. 내가 섭섭하지만 유가족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봤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서 못 나가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 생겼지?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월호 이게 있는데. 네. 세월호 팔찌? 세월호가 삶에 어떤 걸 변화를 시켰나요? 갑자기 눈물이 콱 쏟지. 저 나갈래요. 어디로 나가요? 저 나갈래요. 어디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가지고 절로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나왔어. 그냥 나왔어. 뭐지 이거는 이 시스템 뭐지? 뭐해서 우울해가지고 교보문고에 갔어. 내가 오늘 분명 단원고 약전을 내가 사서 다 읽으리라. 교보문고에 갔어. 찾아봤어. 단원고 약전. 안 나와 있을 텐데. 재고가 없습니다. 그럼 재고가 있는 곳을 찾아봤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 이건 나중에 뭐 가족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사거나 장터 가서 사야 되나. 대형 서점은 그때그때 파는 거가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예매를 하래. 그래서 싫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아무렇지가 않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가제울 라디오와 풍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쌤이랑 정미 이기 특조위에서 밝힌 직권조사 주요 내용 1.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관련 해경 및 유관기관의 초동 대응 조사 2.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은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선내 대기만을 방송으로 지시하였고 해경 도착 직후 자신들만 탈출하였으며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승객 안전 의무를 방기한 이후 조사 3.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침몰 현장에서 잠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백 명의 잠수사가 잠수를 진행 중인 것처럼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호도했다는 의혹, 해경이 민간 잠수사나 다른 구조 세력의 잠수를 막았다는 의혹, 정부가 고의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선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조사. 4.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및 사후 수습,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청와대의 역할 조사. 5.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 대상인 선원들에 대한 해경의 부적절한 행위와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해경 등 기관의 각종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6.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 활동기관 등에 대해 축소하려는 의도로 유가족 및 세월호 특조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찰을 행하고 보수단체 집회 등을 통해 악의적 여론 형성 의혹 조사. 7.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분석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의 항적 자료를 기반으로 함으로 그 신뢰성에 대한 최종 검증 및 AIS 데이터에 기록된 자이로 컴파스의 급격한 방위 변화 현상에 대한 동작 원인 검증 등을 위한 조사. 8. 타기 장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사실이 세월호의 전타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의 보건성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 9.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외부 충돌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체 변형 또는 손상 부위를 특정하고 그 원인을 조사. 10. 세월호 선체의 급선회와 급격한 횡경사 및 전복이 세월호의 보건성 불량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 11.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정원, 경찰 및 해경 정보과 등 타 부서와 연계하여 세월호 참사의 개입 또는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12. 세월호 참사 직후 선원과 주요 조사 대상자들을 조사해 국정원 개입 여부, 개입했다면 그 이유 조사. 13. 정부기관의 일부 보고서에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 조사. 14. 해경과 해수부에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시 위 증거를 여러 번에 걸쳐 제출한 이유와 관련 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 공연을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일반 대중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수많은 공연장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공연들이 쏟아지고 있는 즈음에 사실 좋은 공연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마도 슈퍼마켓에 열려있는 그 상품만큼이나 좀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일반인들이 우선 쉽게는 공연 정보를 먼저 좀 구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작가라든가 연출가 그리고 출연진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쉽게 접근이 될 것 같고요. 공연예술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일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감각들을 되찾고 또한 약간의 잃어버린 순수성이라든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조금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주로 보시는 게 선생님은 무용을 많이 보시죠? 특별한 네. 이유가 있어요? 무용은 가장 그 원시적인 공연 예술 장르고요. 가장 오래된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내려놓을 때 아마도 그 가무의 나라라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듯이 아마 춤의 유전자가 전 세계에 어느 국가보다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춤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언어 이전의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을 좀 찾고 싶어서 무용을 자주 보게 됐고요. 또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미학도 발견하게 되고요. 춤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또 춤이 음악과 함께 펼쳐내는 또 이미지들 그리고 또한 문학적인 서사나 영화와 같은 그런 드라마 구조를 가진 메시지들이 포함하고 있어서 무용 공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새가 밝은 지도 벌써 2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2월 하순인데요. 아직 뭐 본격적인 공연들의 어떤 경향을 추론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올해는 아마도 3.1운동 100주년과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사들과 그런 기념 공연들이 많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공립단체의 공연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고요. 20회째를 넘긴 여러 가지 축제들 그리고 공연예술축제의 변화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융복합 공연이라는 장르가 조금 더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아울러 조금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나친 이런 지원 제도보다는 조금 더 허리세대인 중견 중진 무용가들의 진정성 담긴 이런 작가 정신을 근간으로 한 작품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쌤의 감질타로 시작합니다. 오늘 감질타로는 여섯 번째 시간으로 나이트 오브 컵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컵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컵의 기사겠죠. 나이트와 컵.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말을 탄 기사의 손에 컵이 들려있을 것 같죠? 그럼 그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상상을 같이 해봐요. 컵을 든 기사가 말을 타고 있어요. 나이트 기사를 볼 때는 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사들은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컵 기사의 말은 백마입니다. 이 백마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천천히 걷고 있어요. 또각또각 우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컵 기사를 보면 charming, 매력적이고 graceful,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돼요. 카드를 봤을 때 말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사는요.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물고기와 물결 무늬가 어우러진 서코트를 입고 있어요. 투구와 신발에는 날개 장식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원즈 지팡이 기사는 서코트가 찢어져서 너덜너덜했던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컵 기사는 왼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오른손으로 컵을 쥐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MBTI는 어디에 속하는지 볼게요. 나이트 오브 컵스는 MBTI에서 ENFP에 속해요. E, 엑스트로버전, 외향형이고요. N, 인투이션, 직관적이고요. F, 필링, 감정적입니다. P. Perceiving,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조합해서 ENFP, 외향성 직관형이라고 하고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 합니다. NF를 가지고 있어서 외교형이라고 해요. NF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충돌을 안 일으켜요. 점진적이기 때문에 관계성도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구나. 네. 네네. 사실 이 N을 가진 사람들, 인투이션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샷다를 내려도 계속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 상대방하고는 끝난 거죠. 충돌을 일으키기 싫어하거든요. 정미모, 인투이션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인지 이해 가나요? 마음속으로 먼저 우리가 인투이션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NF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ENF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ENF는 열성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도 해요. 창의적이며 항상 웃음거리를 찾아다니는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넘치는 열정의 소유자예요. 아주 열성적이고 창의적이에요.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관심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열성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볼 줄 알아요. 통찰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일을 즐기고요. 비교적 반복되고 일상적인 일은 못 견뎌하죠. 그래서 때때로 이들은 지나치게 확장하고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관심이 가는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곤 해요. 생뚱맞다, 특이하다, 튄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좋아해요. 불꽃처럼 살다 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반짝이며 살고 싶다. 본능에 충실하라. 무용한 것을 사랑한다. 이미지가 그려지실까요? 형태가 없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김희성 도련님이 나와요. 여주인공의 정원자로 나오거든요. 딱 그 사람이 ENFP 성향인데 김희성 도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체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웃음, 농담 그런 것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멎는 곳에서 죽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꿈이오. 딱 ENF다운 말입니다. 감이 오실까요? 네. 오늘 나이트 오브 컵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항상 소울 넘버가 기본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제 주위에 나이트 오브 컵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역시나 소울 넘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무용한 것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지만 목표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친화력은 물론 빠질 수 없고요.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언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아잼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8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